기나긴 하루가 가네. 내 마음 모두 아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더 잊혀질런지. 너의 빈자리를 빼면 모든 건 제 자리 있는데 가슴이 고장난 남지 너를 보낸 걸 제가 못해. 나의 모든 사랑은 헛된 얘기. 나 이렇게 너를 보내. 하지만 나에게 기다림의 시작인 걸. 떠나가지 마 내 사랑아. 두 번 다시 널 볼 순 없잖아.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대. 너의 빈자리를 빼면 모든 건 제 자리에 있는데 가슴이 고장난 마치 너를 보는 걸 실감 못해. 나의 모든 사랑은 헛된 얘기. 나 이렇게 너를 보내. 하지만 나에겐 기다림의 시작인 걸. 떠나가지만 내 사랑아. 두 번 다시 널 볼 순 없잖아. 속에 남아있는 내게로 돌아와. 제발 행복해야 해 내 사랑아. 그날까지 영원할 때까지 그대만은 나를 잊고